러시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눈뜬 소경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의 핵탄두 폭발 시험 단행으로 해서 미국이 눈뜬 소경 노릇을 해왔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대조선 압살 정책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조선의 핵 능력은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